따분한 그 표정 지루한 발끝 A place look at me now 핸드폰은 내려놔 고개 돌릴 생각도 마 Let me know your type 나의 골랐으면 되게 yeah. oh, 너의 눈에 나의 손에 너 보게 이 자극감 어때 조금 느낌이 와 하지 못할래 Yes Girl you have your chance